미리 한용도사 김종일 동지의 소고 다섯 돌세 점에서 종야닝 김종훈 동지의 부르의 고전적 노작 위대한 김종일 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 혁명 여부를 빛나게 반성해 나아가자를 오스트리아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관계 촉진협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